농구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무승부를 허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단거리 경주에서 똑같이 골이 나면 사진으로 판별합니다. 레슬링에서 무승부가 되면 몸무게를 재고 체중이 똑같으면 생년월일을 따집니다. 축구 역시 연장전까지 가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승부킥으로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100만 판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전설의 무승부 바둑 장생. 영원히 산다는 이 장생으로 임해봉 9단과 고마스 8단이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5호 반 공제로 무승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바둑에서 그것도 100만 분의 1 확률의 무승부가 생겨났다는 것. 일부러라도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승부를 결코 허락하지 않는 오늘날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의 화해의 파격과도 같은 그런 것이니까요. 에밀 코스트리자 감독의 집시의 시간 중에서 에델레지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고려대 의대에 계시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이희진 씨, 9월 말에 호의제라는 단대 축제가 있는데 여성 영화제 행사가 있다고요. 그 준비 팀들과 함께 음악 함께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집시의 시간 중에 에델레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의 서영무 씨, 벌써 몇 번째 편지인가요? 38번째인가요? 이 편지는요, 제가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을 서영무 씨가 적어주셔서 그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사연이 방송되기를 원하는 분들께 드리는 글. 한창 인기 있는 곡보다는 좋은 영화 음악이면서도 대중적인 음악을 고르되 한 달 정도 주기가 있음을 명심하라. FM 영화음악이 얘기한 여유기일, 그러니까 엽서 사연은 한 2주일, 하이텔은 5일 이상을 꼭 지켜라. 인생 내부에서 고민한 것이 아닌 내용, 또는 소녀의 감수성을 살살 자극하는 유치한 시집이나 수필집 문구가 방송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버릴 것. 영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각과 비평을 가지고 있음을 보일 것. 신청곡이 안 나오면 계속해서 그 곡을 반복해서 신청할 것. 이 마지막 내용은 제가 굉장히 괴로운 내용인데요. 사실 이것이 맞습니다. 특히 하이텔에 계신 분들 5일 정도 여유 두고 신청해 주실 것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서영무 씨는 마지막에 라디오 전파조차도 컴퓨터나 팩스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서글픔을 느끼게 하고 컴퓨터나 팩스보다도 몇 배 정성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여유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요즘 편지나 엽서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싫은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방송을 진행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엽서나 편지가 더 반가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글씨체 또는 그 엽서나 편지의 색깔, 그것을 보고서는 아, 이 보내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글을 쓰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글씨체라든지 아, 지금은 격한 마음이 아닐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는 사실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조금 덜해주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엽서나 편지 보내주시는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 주소 말씀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 영화 음악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은요. 하이틀에서 박우용 씨가 4학년을 마치면서 취직시험 준비에 여념없는 친구들 재용, 성태, 성근, 병현이와 듣고 싶다고 하신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졸업 중에서 Scarborough's Fair, 사이먼 앤 가펑클입니다.

아니면 최신 유행음악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왜 울지? 넌 그것도 모르니? 700-9950 왜 그래? 아기는 뱃속에서 듣던 엄마의 심장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우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았어? 700-9950 바로 퀴즈 바로 만족 700-9950? 그래 전화 퀴즈야 한번 해봐 예뻐지고 싶으면 700-6888 영화 데메이지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데메이지는 아들의 연인과 사랑하게 된 아버지의 얘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수입사 측에서 재심을 신청했지만 결국 공륜에 의해서 수입 불가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순이 넘은 원로 감독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화를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었던 루이 마일로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겠죠. 1957년 사형대의 엘리베이터로 데뷔하자마자 신세대 감독의 기수로 주목을 받았던 루이 말. 이 루이 말 감독이 77년 헐리우드로 건너가서 만든 영화 중에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있습니다. 80년에 만든 아틀란틱 시티라는 영화죠.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아틀란틱 시티는 미국에서 동부의 라스베가스라고 불리우는 도박의 도시이자 휴양지기도 합니다. 배트 미들러 주연의 두 여인, 비치스의 도입부에 그 어린 두 소녀가 만나는 해변가가 바로 그곳이죠. 이 아틀란틱 시티는 미국 사회의 병든 치부를 드러내 보입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늙은 연금 생활자를 카지노까지 태워다주는 셔틀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됩니다. 일주일치 연금을 탄 노인들은 일주일간 먹을 식료품을 사놓고 남은 돈을 들고 카지노로 와서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슬롯머신을 당깁니다. 하지만 잭팟은 터지지 않고 이 얼마 안 되는 연금은 점심시간이 되면 다 날리고 말죠. 아틀랜틱 시티의 광장에서 점심을 먹은 노인들은 4시에 다시 자기들을 태우고 갈 셔틀버스가 올 때까지 할 일 없이 이곳저곳 구경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버스에 올라서 돌아오는 목요일을 기다리죠. 영화 아틀란틱 시티는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는 이제는 사랑할 나이가 지난 남자와 또 사랑에 자신을 가두기에는 너무나 젊은 한 여인의 얘기를 보여줍니다. Chuck was on our flight. First a bite to eat at Gino's down the street, and then we'll throw the dice. Glad to see you're born again, Atlantic City, my old friend. Be there when I bet on 10, I bet on you. Remember how they put you down? There's not an empty room in town. They're happy just to stand, they're eating from your hand. They come from miles around. There's egg on everybody's face, an underdog before the race. You came in first and second place, you sure came through. Thing I'd like to say, I think you're going all the way. The city has a soul, I think it's on a roll, and now you're here to stay. Remember how they put you down, there's not an empty room in town. They're coming here from miles around, you sure came through. I'm glad to see you're born again, Atlantic City, my old friend. Glad to see you're back again, you sure came through. Atlantic City 중에서 Atlantic City, My Old Friend, 로버트 굴릿의 노래였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갱이었지만 이제는 거동이 불편한 노파의 시중을 들면서 기생식물처럼 살아가는 루, 버트 랭커스터와 프로딜러가 되기를 고대하며 카지노 바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 셀리, 수잔 세런든.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일은 없지만 서로 창이 마주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루는 매일 저녁 레몬즙으로 팔과 가슴을 닦아내는 셀리를 엿봅니다. 그리고 그건 루의 유일한 낙이기도 합니다. 셀리의 젊음이 주는 싱싱함이 루에겐 너무나 과분한 것이긴 했지만 그는 침대에 누워서 심부름을 시키며 잔소리를 해대는 여자 그레이스에게 이미 진력이 나 있는 상태였죠. 아틀란틱 시티 특유의 권태로우면서도 불길한 음모가 꿈틀대는 그 미묘한 날들이 지나가고 루는 그레이스의 연금에서 얼마를 떼내어 카지노로 갑니다. 그는 카지노 바로 가서 음식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셀리가 실수를 해서 지배인에게 욕을 먹게 됐을 때 루가 그녀를 도와 봉변을 면하게 해줍니다. 셀리는 밤에는 카지노 딜러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고마워하죠. 이 일로 해서 루와 셀리는 가까워집니다. 한편 셀리에게는 골치덩어리인 전남편이 있었죠. 그는 범죄 조직의 끈앞으로 루에게 용돈이라도 주겠다면서 일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일은 마약 심부름이죠. 그는 조직에서 빼돌린 마약을 조금씩 처분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발각되면서 셀리의 남편은 조직의 하수인들에게 살해당합니다. 루는 이제 자기한테 남게 된 그 많은 양의 마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아틀란틱 시티에 삽입된 림스키 콜사코프의 Song of India, 인도의 노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루는 이전에 알던 자신의 갱 시절 동료를 만나서 마약을 처분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심부름을 하면서 알았던 거래처에 조심스레 마약을 처분한 루는 거액의 돈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마약 조직이 냄새를 맡고 달려듭니다. 이제 루는 돈을 갖고 셀리와 도망칠 생각을 합니다. 가지 말라고 소리치는 그레이스를 두고 셀리와 함께 어디론가 도망치는 루. 둘은 모텔에 짐을 풀고 쉽니다. 각자의 방에서 밤을 지낸 다음날 아침, 루는 뭔가 낌새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셀리가 루의 지갑을 터는 중입니다. 루는 모른 척하며 셀리에게 말합니다. 아침거리를 좀 사오라고요. 사실은 그녀를 보내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녀는 루의 돈과 자가용까지 갖고 나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영화 아틀란틱 시티는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희망까지도 허무하게 사라지는 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집채만한 건물 분쇄 크레인이 재개발을 위해서 낡은 건물들을 마구 때려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잭팟을 잡을 뻔했던 루의 인생도 그렇게 끝을 맺는 듯합니다. 하지만 루는 덤덤하죠. 아직 인생을 한참 살아갈 나이인 셀리에게 자신의 마지막 잭팟을 넘겨줬으니까요. 이 영화 아틀란틱 시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현대의 혼란과 퇴폐입니다. 몰락해가는 도시에서 한 가닥 꿈을 붙잡으려고 하는 루, 셀리, 과부 크레이스, 셀리의 남편. 이들은 모두 몰락한 현대를 상징하고 있죠. 아카데미 5개 부문 노미네이트 된 이 영화는 미국 바깥에서는 영화 제목이 아틀란틱 시티 USA였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USA가 제목에서 빠지고 그저 아틀란틱 시티로 상영됐죠. 이 영화는 프랑스 영화음악의 거장인 미셸 르그랑이 음악을 맡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의 음악 한 곡 들어보죠. 트리오 재즈. 감춰진 걸작 오늘 로이말 감독의 아틀란틱 시티였습니다. 자, 매주 이 시간마다 제 옆에 계시는 분 서남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음악의 네. 뒷얘기를 늘 들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그 얘기할 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이미 뭐 50년이 넘은 그런 오랜 생명력을 자랑하는 영화죠. 이 영화를 얘기할 때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지구의 자전과 함께 반드시 지구상 어느 곳에선가 계속 돌아가는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놓고 생각할 때 네. 참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연극 혹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이런 비유가 가능한 작품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셰익스피어 작품도 굉장히 많죠. 네. 로미오 줄리엣. 아무래도 햄릿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영화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네. 지구의 자전과 함께 항상 어느 곳에선가 네. 상영이 되는 그런 영화라면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이야말로 지구의 자전이 계속되는 한 어디선가는 영화로 혹은 연극으로 상영이 되는 그런 작품일 네.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요. 그 아일랜드의 애비극단이 더블린에서 햄릿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햄릿의 그 연극 제목이 햄릿 프로젝트예요. 햄릿을 네. 아주 현대적인 의미로 네. 재해석한 작품인데 외신의 사진을 보니까요. 예. 그 햄릿의 그 마지막 결투 장면이 네. 어떤 영화를 연상시켰어요. 바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그 마지막 결투 장면을 네. 젊은이들이 청바지를 입고 예. 셔츠 바람으로 짧은 단도를 들고 결투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뭐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햄릿 머신이라는 그런 영화 연극이 상영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오늘도 햄릿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햄릿은 뭐 청바지를 입고 네. 헬멧을 쓴 햄릿에서부터 네. 수염을 기른 햄릿 예. 또 뭐 폭주족 햄릿 다양한 햄릿이 등장합니다. 네. 그 본고장인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연급 배우들이 이 역에 도전을 했습니다. 오셀로나 리오왕 역에는 좀 더 특수한 조건이 요구가 되지만은 네. 햄릿은 아주 일반적인 역이라서 누구나 다 해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햄릿은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는 뭐 물론 로렌스 올리비에의 햄릿과 또 제가 지난 시간에 감상해본 멜 깁슨, 프랑코 제페리의 네. 햄릿 이 두 편 외에 특별히 언급할 작품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61년에 런던에 있는 유서 깊은 그 연극의 전당 올드빅 극장에서는 리처드 버튼과 알렉 기네스의 네. 햄릿이 공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아는 그 연극의 그 연극 배우들 네. 옛날 뭐 헨리 어빙이나 존 길고드부터 시작해서 로렌스 올리비에, 알렉 기네스, 또 마이클 레드그레이브, 피터 오틀, 알버드 피니, 리차드 버튼, 리차드 해리스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햄릿 역을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에요. 알렉 기네스 경도 젊은 날에는 햄릿 역을 맡았었죠. 근데 61년에 리차드 버튼이 햄릿 역을 맡고 알렉 기네스는 그 부왕의 망령 역을 맡아서 네. 올드빅 극장에 선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흔치 않습니다만은 외국의 경우는 유명한 연극 공연도 그 공연 실황을 그대로 녹음을 해서 LP 레코드로 흔치는 않지만은 발매를 하기도 했었어요. 마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처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좀 생각해 보면은 아주 귀한 그 자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엔 그 예술적인 가치는 물론이와 자료로서의 가치가 아주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리처드 버튼으로 말하자면은 지금은 세상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네. 알렉 기네스의 그 망령 역도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에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61년에 올드빅 극장의 무대에서 녹음이 된 그 햄릿 공연의 낡은 LP 레코드에서 네. 뭐 To be or not to be 장면은 너무 네. 흔하니 오늘은 그 망령이 등장하는 장면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세계적인 명호가 네. 연기 대결을 펼치는 대목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예. 이 사운드 배우들의 대사를 듣노라면 아마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올드빅 극장의 그 세트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마 엘시노서의 망루에서 부왕의 망령과 햄릿이 만나고 음향 효과로 그 바람 소리가 네. 갈려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리샤드 버튼과 알렉 기네스의 목소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What should we do? Mark me. I will. My hour is almost come. When I, the sulfurous and tormenting flames, must render up myself. Alas, poor ghost. Pity me not, but lend thy serious hearing to what I shall unfold. Speak. I am bound to hear. So art thou to revenge when thou shalt hear. What? I am thy father's spirit, doomed for a certain term to walk the night, and for the day confined to fast and fires, till the foul crimes done in my days of nature are burnt and purged away. But that I am forbid to tell the secrets of my prison house, I could a tale unfold, whose lightest word would harrow up thy soul, freeze thy young blood, make thy two eyes like stars start from their spheres, thy knotted and combined locks to part, and each particular hair to stand an end like quills upon the fretful porpentine. But this eternal blazon must not be to ears of flesh and blood. List, list, oh, list. If thou didst ever thy dear father love, oh, God. Revenge is foul and most unnatural. Murder. Murder! Murder most foul, as in the best it is. But this most foul, strange, and unnatural. Haste me to know it, that I, with wings as swift as meditation or the thoughts of love, may sweep to my revenge. I find thee apt. And duller shouldst thou be than the fat weed that roots itself in ease on Lethe wharf, wouldst thou not stir in this? Now, Hamlet here. 햄릿이 성의 망루에서 죽은 아버지의 망령과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 그 61년도 연극 올드빅 극장의 그 소리를 그대로 이 스튜디오 안에 옮겨봤는데요.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유령 추모의 장면이라서 그럴까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네. 그 영화 속의 소리를 따오면 그러려니 하는데 네. 61년도 연극 극장 연극 무대의 예. 그 공간감이 느껴져가지고요. 그렇죠. 마치 한 3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이 드네요. 저도 처음에는 이 음반을 구해서 네. 그 셰익스피어의 원작 뭐 사실 그냥 알아듣긴 힘드니까 네. 하나하나 펴가면서 감상할 때 꼭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예. 간혹 다른 대목에서는요. 객석의 기침 소리도 네. 들립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숙하죠. 분위기로 봐서 대극장이 아니고 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우리 옛날 명동에 그 명동예술극장이 있었어요. 그 정도의 그 극장이 아닌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생생하죠. 네. 뭐 알렉 기네스 지금 이런 자리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이때만 해도 연극계에서 또 영화계에서 절정기를 누리던 거물이에 배웠고 더구나 리처드 버튼으로 말하자면은 아마 일반적으로 리처드 버튼 하면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혼 결혼 소동으로 네. 필요 이상으로 그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내린 스타죠. 네. 근데 사실 보기 드문 연기파 스타였습니다. 네. 셰익스피어 배우였죠. 예.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는 리처드 버튼은 생전에 자기가 그 영화 클레오파트라 리즈 테일러와 네. 처음 만났던 영화. 이 클레오파트라에 출연하기 이전의 시기를 우리가 ACBC 하듯이 BC라고 불렀어요. BC요? 예. 여기서 BC는 기원전이란 뜻이 아니고 네. Before Cleopatra. 네. 예. 그러니까 BC 이후 네. 자기 인생이 180도 변했다는 뜻으로 네. 늘 그 얘기를 하는데요. 뭐 새삼스러운 얘기지만은 클레오파트라 찍고 나서 리차드 버튼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함께 스타가 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따라서 동시에 연기자로서 생명은 끝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BC 이전에 리차드 버튼은 영국 연극계에서는 존 길고드나 또는 알렉기네스, 로렌스 올리비에의 뒤를 이을 가장 유명한 그 셰익스피어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네. 그만 리즈를 만나고 헐리우드로 가면서 출연한 영화들이 대개는 3류 영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기억나시죠? 고백, 네. 예기치 못한 일, 추운 나라에서는 스파이, 독수리 요새, 와일드 기스, 천일의 한 정도는 굉장히 예, 좋은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그 리차드 버튼의 젊은 날부터 쭉 지켜본 그 런던 테일리그래프지의 평론가 존 바버는 그 지난 84년에 리차드 버튼이 59살로 세상을 떠났을 때 굉장히 그 애통해하면서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했어요. 리차드 버튼은 희귀한 재능을 쓸모없이 낭비해버린 생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잠깐 들어보셨습니다만요. 이 버튼의 그 상품 목록이라 하면은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그 눈동자가 우울하고 그 슬픈 듯한 네. 시선이죠. 예. 근데 사실 햄린 역에 딱 어울리는 표정이에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멜 깁슨의 또릿또릿한 눈동자보다는 버튼이 훨씬 어울립니다. 근데다가 또 하나가 있어요. 목소리예요. 원래 영국 출신의 배우들 다 목소리가 좋지만은 네. 그 중에서도 제임스 메이슨과 함께 리차드 버튼의 목소리는 최고였습니다. 네. 그 영국의 그 존 콜맨이라는 평론가는 리차드 버튼의 가장 큰 재산은 거대하고 들을 만한 목소리다. 속삭임에서 고함 소리까지. 네. 조금 전에 고함 소리 들으셨죠? 네. 외침. 속삭임에서 고함 소리까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목소리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햄릿 얘기를 왜 오늘 특별히 전해드렸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영화로만 햄릿을 알아왔는데 사실 햄릿은 수많은 연극 배우들이 누구나 도전하는 역이고 리차드 버튼 외에도 피터 오툴의 햄릿도 굉장히 평판을 많이 받았어요. 네. 소개해드리면서 특별히 제가 그 괜히 헐리우드로 가버린 바람에 연기자로서 재능을 써버린 네. 리차드 버튼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햄릿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제가 앞서 존 콜맨의 얘기 속삭임에서 고함 소리까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목소리라고 리차드 버튼을 말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올드빅 극장의 무대에서 햄릿을 공연하기 전에 그러니까 1960년에 네. 이때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만나기 전입니다. 그 런던에서 브로드웨이에서 줄리 앤드류스와 뮤지컬 캐멜롯에 네. 공연을 했었습니다. 예. 굉장히 그 평판이 좋았는데요. 캐멜롯은 나중에 영화로 리차드 해리스와 프랑코 네로 또 바브라 바네사 레드그레이브가 출연한 그 캐밀롯이 만들어졌습니다. 60년에는 줄리 앤드류스와 리차드 버튼이 공연을 했었죠. 네. 그 캐밀롯 중에서 한 대목을 리차드 버튼의 목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감상하는 의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밀롯에서 리차드 버튼은 아스왕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랑하는 왕비 기네비에브는 자기의 그 총애하는 부하 네. 랜슬로트를 좋아하고 있죠. 네. 아스왕은 아내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애를 태우죠. 어떻게 하면은 여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How to Handle a Woman. 어떻게 하면 여인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네.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네. 캐밀롯의 실황 중에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리차드 버튼의 노래를 한번 감상해 보시죠. 오늘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How to handle a woman, 리차드 버튼의 음성 들어보시죠. There's a way, said the wise old man, a way known by every woman since the whole rigmarole began. Do I flatter her? I begged him answer. Do I threaten or cajole or plead? Do I brood or play the gay romancer? Said he, smiling, no, indeed. How to handle a woman, mark me well, I will tell you, sir. The way to handle a woman is to love her, simply love her, merely love her. Love her, love her. I will tell you, sir, the way to handle a woman is to love her, simply love her, merely love her, love her, love her. 리차드 버튼이 노래를 부른 How to Handle a Woman이었습니다. 대답까지 함께하고 있네요. Love her라고요. 자, FM 영화음악에서요. 가을맞이 영화 시사회 준비했습니다. 깐네에서 대상을 받은 제인 캠피언 감독의 피아노. 기대되시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엽서 신청은 받지 않고요. 시사회장에서 직접 시사권을 배부해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영화를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것이 극장 측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학생증을 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확인을 받으시고 그리고 시사권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학생 이상만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배부 날짜는 오는 22일, 23일 이틀간인데요. 오전 11시부터 하루에 150명에게 두 장씩 드립니다. 그런데 선착순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그러니까 300명께 600장을 드리는 셈이 되겠죠. 장소는 서울 강남에 있는 그랑프리 극장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그랑프리 극장에 오는 22일, 23일 양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두 장씩 150명께 드립니다. 그리고 시사일은요, 24일 7시 30분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음악으로 맛을 볼까요? 피아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Sacrifice. 타이틀의 이호택 씨, 김정관 씨께 들려드린 영화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였습니다. 하이텔로 대전의 민철호 씨, 오늘이 누나의 28번째 생일이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누나가 충격을 받도록 누나에게 빨리 시집 좀 가라고 말해달라고 하셨네요. 아유, 충격을 받으실까요? 그러면서 영화 셀마 루이즈 중에서 한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맨 마지막 장면, 그리고 그때 흐르던 Thunderbirds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이 CD에 있기는 하지만 오리지널 사운드트랙과는 조금 다른데요. 한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시죠. 자, 중간고사 중이라고 하신 최진수 학생, 힘내십시오. 오늘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요. 서울 서초구 방배삼동의 김상현 씨께도 엽서 고맙다는 인사드리면서 홍동식 PD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Okay, then listen. Let's not get caught. What are you talking about? Let's keep going. What do you mean? Go! You sure? Yeah. Thank you.